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5일 남조선 강점 미군의 생화학전 책동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미국이 주피터 계획의 일환으로 생화학 무기체계의 일부를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에 들이밀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가 핵에 이어 생화학 전장이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